예쁘다 이거. 어? 야 이거 미쳤다, 네임 좀 이거. 빌려줘. 나 좀 쓰게. 알았지. 야 뭐 왜 빌려줘? 어? 네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참나. 지금 나보다 이 시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겨우 이 시계 하나? 어머 뭐예요? 두 사람의 우정이 고작 그 시계 앞에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만몬의 신이 이걸 좋아한다고. 나는 절대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부럽다.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뭐 다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요. 아니, 아니고 뭐. 예. 오빠랑. 싸운 거 아니죠? 싸울 리가 왜 시계예요? 아니, 싸우진 않았는데요. 네. 분이 좀 안 풀리네요. 자, 여기서 안 써, 안 써. 그 시계 줘봐요. 예? 왜 그래요? 이 시계가. 아니, 시계 선물 받았는데. 빌려달라고 제가 그랬더니만. 이거 저기 수업 안 끝날 때까지 압수. 아, 예. 아, 너. 자. 우리 공부하기 전에 네. 복습. 아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666 배웠습니다. 아 666. 이거 안 까먹습니다. 잊지 못하는 네. 666. 잊을 수가 아, 그래요? 없습니다. 자 666이 뭐예요, 상훈 학생?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시대. 아니 그렇게 결론만 외워가지고. 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설명을 해봐야지 논리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어떤... 눈에 힘 좀 빼고, 아 부담이 되지 선생님. 예. 아 그게요, 그 66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예.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바코드나 예.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666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시대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예.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음흠. 그 시대에는 이게 그 숫자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번역하다 보면 그 숫자, 그 시대의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제 번역하면 666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걸 무슨 방식이라 그러죠? 그게 하여튼 그. 개마 뭔데? 옳지. 개마. 개마? 개마. 개마. 개마. 개마트리아. 개마트리아. 아, 개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트리오를 외웠었는데, 트리오. 트리오. 자, 공부들 개마... 열심히 했네요. 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666이 사실, 중요하지만, 네. 그 666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네, 네. 이제 13장을 우리가 끝냈지 않습니까? 네. 13장에서는 첫 번째, 네. 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이건 누구의 권세를 받았죠? 용의 권세. 하죠? 예. 예. 능, 불도 내리고, 예. 능력을 행합니다. 마치 그 엘리야처럼 흉내를 예. 낸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을 우상숭배를 하게끔 하는.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여기서 머물러요? 아니요. 또. 그, 매매, 그, 길드. 네. 우상 숭배 안 하는 들은 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상훈 학생 문제가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양호실에서 머리 아파서. 양호실 휴유증이 아직도 예, 예. 머리 아파서. 자, 네. 우상 숭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죽입니다. 죽이죠. 예. 죽이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항복케 하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통치 수단으로서 바로 우리 상훈 학생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네. 그 거의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연맹 또는 뭐 연합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아시아 간원이 등장을 했죠. 네. 이 사람들은 그 각 도시마다 황제 신전 숭배 신전을 건립하는 그 결정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재전을 그 집행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것이 그 시대 상황을 같이 포함해서 쭉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오늘도 사실 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또 14만 4천 그것도 조금 일부 이단 쪽에 에, 그룹과 이렇게 좀 대립각을 갖고 있는 네네. 해석에 상당히 그 오해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8강 14만 4천의 노래 송태동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우선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여세요. 열고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합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아, 오늘은 아주 분위기가 이 내용이 밝죠. 예. 네. 이제 성경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이 이제 익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13장까지는 상당히 좀 그 분위기가 어둡고 네. 인내와 믿음과 고난과 어둠의 권세와 이랬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까지 확 좀 눌려. 네.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될까, 이게?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내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 읽어오면서 마음이 힘들었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14장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어쩌면 이 요한 계시록의 그 산으로 말하면 꼭지점 산으로 말하면 이 정상에 해당하는 아.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이 절정.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네. 신나는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벅찬 네. 내용들이 이제 소개될 겁니다. 기대가 돼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14장 그 첫 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절만 하다가 시간을 끝낼 수도 있어요. 네, 1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우선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보라. 자, 여기에서 성경에 이게 보라 이런 표현들 이건 무슨 TV를 뭐 보다 또는 와치하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보라라는 말은 이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드님이신 어린 양께서 이 예견되어 있는 세상의 비바람, 풍랑, 거센 도전, 고난, 환란 여기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묵직한 그 약속이 암시되어 있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간단하지 않은 단어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잘 봐. 집중시키는 거죠. 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계획과 플랜이 약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네. 근데 목사님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위에가 보면 그의 수는 66이더라. 그렇지만 이제 반대나 그러나 내가 보니 이게 전혀 반대 개념이 이제 나올 거면 이제 그게 반대되는 그 뭐 그러나라든가 뭐 그렇지만 상당히 그 관찰력이 네.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네. 요거는 그 관찰하신 건 좋은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런 접속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요. 그렇죠. 네. 그 환상을 이제 다음에 또 이런 환상이 또 보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한 반전이 아니고, 아, 이거는. 이해가 되죠? 예. 굉장히 이해가 되죠? 예. 워낙 또 설명을 잘하니까. 맞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예. 자, 이제 집중합니다.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여기서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자,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라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또 누가 섰어요? 십상사천. 오늘 산 잘 그렸네요. 여기에 지금 두 그림이 서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여기에 14만 4천. 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공부하면 했죠. 예, 예, 예. 예. 뭐 저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지만, 네, 또 워낙 친절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오빠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예. 그 그래? 비 오는 웃음은 네, 건강에 안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관심 받고 싶어서. 예.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다.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나와요? 144요. 144가 네, 나오죠. 그죠? 2는 4. 2는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네. 144가 나옵니다. 그럼 이 12와 12는 뭘 말하는 것이냐? 열두 지파? 사도와 열두, 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의 열두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진 기초단이고, 신약의 열두 지파는 교회를, 교회가 열두 사도는 교회가 이루어진 기초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합한 건 뭐냐면 통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누누이 귀에 못이 베기도록 선생님이 강조한 바와 같이 숫자를 이용한 문예적, 문학적 표현이다. 네,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 천은 뭐예요? 만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타라는 표현을 할 때 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천천이요, 만만이요, 이럴 때. 자, 그래서 요걸 곱해보니까 14만 4천.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어느 곳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한정된, 딱 정해진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정된 수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수가 뭐예요? 많다 그 말이에요. 네. 많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많은 어떤 한정된 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석이 나올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한 시비를 벌일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차 완성될 백성 공동체. 이렇게. 우리 장은배 학생은 중간에 전학을 왔기 때문에 저 시간에 공부 들은 기억 없어요. 안 나죠. 네. 예, 저게 아마 학기 초에 했던 강의 내용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복습 겸 이제 이해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밝힐 게 하나 뭐냐면, 시온산이 갖는 이 계시록 14장에서의 위치가 뭐냐 그 말이죠. 자, 이제 보십시다. 누가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24장. 24장 몇 절을 읽으시냐? 23절. 24장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거기 잘 보시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 시온산. 만군의 누가?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여기 아하 보니까는 뭐하고 무엇을 동격으로 놨는가 하면 시온산과 뭐를 동격으로 놨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같이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을 같은 의미로 배열을 해놨죠. 네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아하,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시온산은 통치의 장소를 말합니다. 네네. 누구의 통치?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통치 아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우리는 장차 누구의 통치 아래 완전히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산의 정체에 대해서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통치의 개념이었구나. 40장은 이제 9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서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은 의미로 배열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10절을 보시면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놀랍게도 시온산에서 우리가 24장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만 하시고 다스리는 분만이 아니라 네.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상급도 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판단도 하시지만은 보응.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거기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목자 양떼를 먹이시고. 그렇죠. 어린 양을 그 팔로 젖 먹이는 암컷들을 그렇죠? 인도하신다. 예. 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세상의 군주처럼 그렇게 포악스럽고 강압스러운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다른 반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아멘도 하고 그러던데. 아멘. 제가 아멘을 안 하시네. 주여.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시온산에서의 통치 방법은 달라요. 11절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위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군림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보호하시죠.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보호와 먹이심과 인도. 이것이 시온산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되는 통치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2편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누가? 아, 이 시온산만 해도 이게 얽힌 의미가 참 많죠? 네. 대답들을 안 하시네. 네. 네. 오늘 공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 너무 지금 진지하게 막 저희들이 막. 너무 대답은 하고 진지해야지. 자, 시편 2편. 네. 5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저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위를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철저히 아들로서 순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누구의 세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차 궁극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는데 지금 누구랑 같이 서 있어요? 14만 4천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 24만 4천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 어린 양과 성도는 한 묶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 묶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자신과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희열이 솟구치냐 하면 나는 운명적으로 실패도 좌절도 망할 수도 없는 존재다. 아멘. 네? 왜 상훈 학생? 맞죠? 내가 아무리 진흙바닥에 돌아다니고 구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묶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절대 어느 분들의 그 성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분을 흉내내는 삶도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종교. 그러니까 인 크리스토예요. 인 크리스토. 이거 헬라 말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엔 크리스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이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기 시온산에서도 바로 그 어린 양과 성도가 지금 뭐예요? 한 묶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묶음.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순례길에 좀 피곤이 오고 지치고 이럴지라도 지금 누가 나랑 그걸 같이 겪고 계신다. 어린 양 예수가. 맞죠, 여러분? 네. 이게 진리의 말씀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성사학당에 이제 결석하면 안 되고 나와야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잊어요. 네. 광야의 백성들이 결국 문제가 뭐예요? 이런 불신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의 시작이 자꾸 잊어버려요. 너희가 잊었도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이 지적한 얘기고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었도다. 네. 잊었도다. 잊었도다. 자꾸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봐야 되냐면 이 약속하신 말씀을 봐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네. 우리 상훈 학생 오빠. 이제 표정을 보니까 정말 목이 마른 사슴 같은 눈빛을 하고 있어.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빠가 좀 눈살이 있는데 사랑은 아무 상관없어. 네. 자, 그런데 네. 오늘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거기 우리가 또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아직 있습니다. 14장 보세요. 1절 보십시다. 아직 1절을 2절도 안 넘어갔죠? 이러다가 이 시간에 이거 다 마칠 수 있을까 그러실 텐데 마칩니다. 아멘.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떻게 하고? 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참 무심히 지나가요. 섰고 섰다.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원래 그 보좌에는 앉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통치는 성경에서 앉으사 이게 통치한다는 말의 은유적 묘사예요. 그런데 여기 좀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왜 어린 양이 서 있을까요? 아까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돌보시고 그러시려면 서 계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굉장히 그 어설픈 대답 같은데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왜 웃으세요? 아니 진짜. 오빠가 얘기해보도 놀란 거죠. 예, 자기도 놀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앉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를 할 때 뭘 봐요? 하늘의 보좌를 보죠.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아세요? 예. 난 그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가던 증언자로서 숨져가던 현장에도 주님은 서서 계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현장이니까. 7장 54절. 54절을 누가 읽냐 보십시다. 네, 방금 우리 김상훈 하사님 읽어보세요. 7장 몇 절이요? 54절. 54절.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말하되 보라 네, 하늘이 열리고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이 그걸 봐요. 지금도 그 죽어가는 현장에 주님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같이 하시는 거죠. 서서 계세요. 어린 양과. 우리는 아까 어린 양과 어떤 존재라고요? 한복음 된 존재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에 함께 하시고 슬픔에 함께 하시고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이 서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 안위를 주는 약속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를 같이 묶고 마셔서 서 계세요. 네.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별로 뭐 감동스러워 보이질 않으세요? 아, 자, 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졸린 것 같은데? 예. 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거기 함께라는 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주님이 서시고 우리가 서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같은 밴드로 묶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네. 뭐였어요? 네. 666. 예, 그게 어디에? 이마와 손과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이마에. 그거하고 대립각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인생을 한 세상 살다 간 사람도 있지만, 이면에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리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나?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마에 어린 양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마라는 이마가 뭐예요? 삼재. 우리 내면에 네. 모든 것이 네. 압축화일처럼 드러나는 육체적인 공간이 이마예요, 이마. 그렇죠? 그래서 이 내천자가 그려지면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또 이게 활짝 펴져 있으면 성령 충만하구나, 표정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표정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만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크리스찬의 훈훈한 미소 하나가 더 효과가 큰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저 미국에는 그 어느 신학교에는 이제 입학을 해요. 한 학기 수업이 끝나죠. 수업이 끝나면은 다음 학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들이 거기 이제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 뭐 많지 않으니까 다 불러서 이제 소위 이제 면담을 합니다. 교수님하고 이제 1대1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 또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자네는 이 신학교에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문제를 조금 한번 다시 재고하거나 기도하거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덕목이 있어요.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자네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내가 웃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싫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내 안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희열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밝죠. 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다. 네. 그런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여기 성서학당 학생들 표정은 정말 그게 있어요. 우리 오태근 학생 반장 얼굴을 보나 우리 은비 학생이나 정주은 학생이나 지금 조금 꾸민 것 같은데요. 우리 김상훈 학생이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정이에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자 보세요. 흘러나오는 거는 네. 안에 꽉 차야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사람 꾹 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꾹 찌르면 용서가 나오고 네. 꾹 찌르면 사랑이 나오고 이게 네.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잔도 넘치는 잔이에요. 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살진 송아지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 살진 송아지를. 항상 우리 크리스천은 넘치는 삶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 용돈 주는 일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주고 네. 항상 조금 뭐 열을 달라 그러면 하나 더 얹어서 주는 항상 조금 넘치게 해야 돼. 그게 우리 속에 삶의 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와야 돼요. 여기. 예. 오늘부터 표정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회사 가서 면접 볼 때 뭐 합니까? 웃어요. 인상 보죠. 예. 또 어느 회사는 점쟁이 앉혀놓고 인상 보지만은 우린 그런 거 말고 그런 회사 있어요. 진짜요? 회장이 점쟁이 갖다 앉혀놓고 이 사람 관상 보고 뽑고 안 뽑고 엉뚱한 짓이죠.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서 있을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왜 14만 4천 명과 서 있을까요? 자 우리 반장이 한번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도 서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의 싸움. 근데 그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한 묶음이시기 때문에 우리 홀로 싸우게 두는 법이 단 1초도 없어요. 언제나 그분이 무소보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 있잖아 어린 양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 안 잊기 위해서는 다 말씀으로 자꾸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4장이 서 있다는 표현이 장난이 아니죠. 네. 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안위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가서 함께하고 서 있고. 자, 그 다음에, 2절을 우리 정주훈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경험할 천상의 궁극적 승리의 그림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보여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보여.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거기서 노래입니까?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라고 돼 있어.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까지도 그냥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드디어 그의 전인격 속에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너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 중에 다윗이 내 입에 새 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 노래.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도 늘 찬송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옛날 찬송이 아니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보고라는, 찬송은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찬송을 그제서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찬송을 보고 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확인해 들어갈까요? 시편 40편. 우리 저기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반장.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자기가 범했던 죄악을 얘기합니다. 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제서야 자기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위에 기초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새 노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보고 찬송을 봅니까? 예, 봅니다. 찬송은 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찬송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듣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맞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전체를 한번 3절만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는 누구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 노래는 누구만 배우는 겁니까? 누구만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에 공로를 입은 자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4절 우리 저기 장은비 학생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2장에 바로 그 사단의 대리자.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절개를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내내 이 대목을 살피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확고하게 이제 들어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누구의 공로였구나. 어린 양. 어린 양의 공로요, 그분의 싸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온전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린다는 얘기죠? 어린 양. 어린 양께 드린. 주님의 공로였군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천상의 노래를 우리는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우리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 아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거 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공부는 마무리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는 걸로 공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겠어요? 네. 예, 예. 자, 우리 반장이 한번 초등을. 예. 우리 보좌. 자, 시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돌무화과 나무, 2번 떨기나무, 3번 감람나무, 4번 포도나무.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모길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